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김현일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번 조선 유학생 동맹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